제1한국민주통일연합이 15일 일본에 있는 미국 대사관과 남조선 괴뢰대사관 앞에서 침략적인 미국 남조선 합동군사연습을 반대하는 항의 행동을 벌였습니다. 항의 행동에는 제1한국청년동맹과 제1한국민주여성회, 제1한국인학생협의회 성원들도 참가했습니다. 항의 행동 과정에 미국 남조선 합동군사연습과 사드배치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요청서가 낭독되고 대사관들에 각각 전달됐습니다.